해양조리 즈음하여 리지숙 명예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도이칠란드 동포협력회 대표단, 동주봉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로일꾼 대표단, 김택용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단동시 조선족 경제문화교류협회 대표단, 로길람 재미동포 인터넷투신문 민족통신 대표 일행이 13일 비행기와 열차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